싶었어 내 춤이 모든 게 다 나만 반대로 거꾸로 낯선 모습을 하고 있어 내가 잘못된 걸까 혼란스러운 그때 내 손을 잡는 누군가 날 데려가 내 손을 잡는 누군가